꺼낼 수가 없는 비밀 괜히 입술만 깨물고 있는 너 곁하지 나를 볼 때마다 못한 상상야 빠지게 된 너와 살고 있어 내 세상 중심에 널 데려와 보려고 대사로워 널 밀고 당기며 계속 날려보려고 솔직히 말해 I got these confessions 해야 될 수 없지 맘에 든 많고 많은 이유들 Yeah I got these confessions 솔직해질 그 타이밍 천천히 알려줄게 어쩔 수가 없어 내 사랑의 방식 Oh my Oh my 나만의 비밀을 오늘 밤 조심스레 아마도 넌 조금씩 빠르게 내게로 스며들어 너에게 말해 I've got these confessions 헤아릴 수 없지 빠져든 많고 Yeah, I got these confessions 다 알고 있어, baby 애써 감추는